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월 30일과 3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이란 신문 이란 뉴스, 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세네갈 신문 르 포플레르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단동일보,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중국 보도망 환구망, 러시아의 따스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나라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란 신문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새로 일떠서고 있는 유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 귀성제염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요해하신 소식도 게재했습니다. 중국 민주공고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